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9일 중국 항해혁명투쟁연거자 주보 중의 딸 주비 가족 일행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쇠 점하여 중국 항해혁명투쟁연거자 주보 중의 딸 주위 가족 일행이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